50 languages. 44. 44. 44. الخروج مساء. 저녁에 놀러 나가기. 저녁에 놀러 나가기. هل هناك مرقص؟ 여기 디스코장이 있어요? 여기 디스코장이 있어요? هل هناك ملهى ليلي؟ 여기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여기 나이트 클럽이 있어요? هل هناك حانة؟ 여기 술집이 있어요? 여기 술집이 있어요? ما يعرض الليلة على المسرح؟ 오늘 저녁에 극장에서 무슨 공연을 해요? 오늘 저녁에 극장에서 무슨 공연을 해요? ما يعرض الليلة في السينما؟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서 뭘 상영해요? 오늘 저녁에 영화관에서 뭘 상영해요? ما يقدم الليلة في التلفاز. 오늘 저녁에 TV에서 뭐 해요? 오늘 저녁에 TV에서 뭐 해요? ألا تزال هناك تذاكر للمسرح؟ 아직 극장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극장표가 남아 있어요? ألا تزال هناك تذاكر للسينما؟ 아직 영화관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영화관표가 남아 있어요? ألا تزال هناك تذاكر للعبة كرة القدم؟ 아직 축구 경기 표가 남아 있어요? 아직 축구 경기 표가 남아 있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خلف. 저는 뒤에 앉고 싶어요. 저는 뒤에 앉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وسط. 저는 중간쯤에 앉고 싶어요. 저는 중간쯤에 앉고 싶어요. أريد أن أجلس في الأمام. 저는 앞에 앉고 싶어요. 저는 앞에 앉고 싶어요. أتنصحني بشيء ما؟ 저에게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에게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متى يبدأ العرض؟ 쇼가 언제 시작해요? 쇼가 언제 시작해요? هل بإمكانك أن تؤمن لي تذكرة؟ 표 좀 구해 주시겠어요? 표 좀 구해 주시겠어요? هل هناك ملعب غولف قريب؟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요? 근처에 골프장이 있어요? هل هناك ملعب لكرة المضرب قريب؟ 근처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근처에 테니스장이 있어요? هل هناك مسبح داخلي قريب؟ 근처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근처에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